그대 향기가 분다. 내 머리에 스쳐 가득 흩어진다. 가만히 눈을 감으면 그대 떠올라. 다시 그대 내게로 온다. 거리마다 네가 흩날린다. 추억이 살아나서 자꾸 눈물이 나. 아직 힘들어 너를 잊는다는 게. 그립고 또 그리워 네가. 그저 하염없이 너를 불러본다. 생각나니 너의 집 앞에 우리 두 사람. 다시 나는